청자 연권 넝쿨무늬 주전자 고려 12세기 이홍근 기증 금속기에서 기형을 따온 몸체에 동물과 식물을 상영한 귀때부리와 손잡이, 뚜껑이 잘 조화된 작품이다. 뚜껑은 2단의 연꽃 좌 위에 봉황이 앉아있는 모습이다. 몸통에는 대나무로 만든 것처럼 팽팽한 힘이 느껴지는 귀때와 손잡이가 있다. 몸통에는 흰 흙으로 연꽃 넝쿨 무늬를 큼직하고 시원스럽게 장식했으며 윤곽선과 세부 표현을 음각선으로 강조했다. 목 부분에는 검은 흙으로 세로 줄 무늬를, 아랫부분은 흰 흙으로 연꽃잎 무늬를 넣었다. 유약은 옅은 회청색이며 굽 바닥면에 유약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를 받쳐 구웠다. 비슷한 형태의 받침까지 갖춘 고려시대 금속재 주자가 있어서 이 주자도 원래는 받침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.